잇먹구를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고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의 여인 내 손을 담그고 나무와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어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고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걷힐 거요 흘러가고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